기억을 바랬던 건 아니야. 비밀이 밝혀지면 그때 알게 될 거야. 손을 놓치지 마, 떨어지지 마. 회색 구름이 우리 사이를 막을 때면 비가 되어 밝게 걷어줄게. 나를 끌어안을 때 꽃잎이 날리며 비밀이 되어 가득 채울게. 오직 바나나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거. 넌 말이야 정말이야 my only one. 달빛을 산다 끝까지 널 비춰줄게. 하나 가득히 시간도 바라기만 했던